지금 어딘데 숨 돌리고 차근차근 내게 말해 너 또 왜 우니 전화 끊지 마 지금 데리러 갈게 예쁜 너의 얼굴에 눈물이 또 번져 이런 널 보면 마음이 아파 Yeah, 너가 말하는 그 아픔이 이기적이게도 내게 약간의 안심이 돼 그럼에도 유지되는 둘의 관계가 날 더 비참히 만들어 홀로 외로이 유효기간 지난 감정 따위는 버려 이제 못 비켜 널 지켜주고 싶어 그렇게 맘에 멍이 들어가는 너를 더는 지켜만 볼 수가 없어 네 맘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필요해서 Come here 널 뒤에서 안고서 너의 귀 때 어깨가 되고 싶어 맘에 구멍 났을 때 나를 더 떼고 싶어 비극의 여자 주인공 번진 마스카라는 지우고 안겨 내 품에 너가 원하는 만큼 내 모든 걸 줄게 널 뒤에서 안고서 너의 귀에 내 안쪽 볼을 대고서 네 눈물이 날 타고 멈출 수 있게 넌 가만히 기대 잠시만 Please stay with me.